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 절세의 위인 김종은 각하의 영도와 조선의 자강력에 관한 나이지리아 주체수상 전국토론회 참가자들이 5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 각하께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으며 김종일 각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셨다고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각하의 현명한 영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의 전략적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됐다고 하면서 편지는 주체사상의 뿌리를 둔 조선의 자강력 정신과 그에 의해 창조되는 기적적 성과들은 자주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자력자강의 정신의 원천인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보다 광범위 연구 보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세계 자주화 유업의 승리를 위하여 김종은 각하께서 건강하실 것을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